허브스 뉴스. 11월 30일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습 수업을 포함한 학부 및 대학원의 모든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이 기간 진행될 예정인 모든 학부 강좌의 시험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교내에서도 지난 11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결과입니다. 세부 내용은 각 교강사분들의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기말 강의평가 실시 안내입니다. 강의평가 기간은 12월 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한양대학교 포털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을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무처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H 2020 한양제1리뷰대회 안내입니다. 응모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참가는 한양대학교 학생, 교직원, 동문만 가능합니다. 작성 형식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위키에서 한양제1리뷰대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융합교육정책연구과제 제공모 안내입니다. 연구과제명은 초중등융합교육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접수기간은 12월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를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 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합동 브리핑룸에서 이 브리핑을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저감과 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9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가 전 직원에게 모임을 취소하라는 등의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정무수석이 단체 모임에 간 것부터가 안이한 태도였다는 지적입니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 서울 송파구 소재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참석해 축구 경기를 뛰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준수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더 신중해야 했다, 소홀함이 있었다며 죄송하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한 남성이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7억 원대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NDTV 등 인도 언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남부 첸나이에 사는 한 40세 남성은 로펌을 통해 지난 21일 인도 백신 생산 업체 세룸 인스티튜트에 보낸 내용 증명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치료 후 지난달 26일 퇴원했으며 관련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5천만 루피, 약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임상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세롬 인스티튜트는 29일 해당 임상 참여자의 의학적 상태와 임상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악의적이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